그대 눈에 고여 있는 눈물이 그대 쉬는 너무 짙은 한숨이 내가 아닌 다른 사람 사랑하고 있다고 내게 말하잖아 귀를 막아보지 마 나만 보는 하나뿐인 미소도 나만 아는 그대 작은 걸음도 모두 다 가져가겠지 찾아갈 테니